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야? 누구나 아, 우리 노나가 잘하네. 최고야, 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2부 진행 좀 해라. 아, 이게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까 눈을 못 맞춰서 끊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눈으로 이렇게 눈치를 할 수가 없네. 그럼 여기 위로 이렇게 해요. XX 이렇게. 어. 저기다 거울 하나 달아 놓으라. 응? 2부 아. 첫 시간은 창조적 파케 뉴스 시간입니다. 네. 빠밤. 첫 번째 뉴스, 그 미어캣 올해 팟캐스트 탑 20에 선정.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거네요. 그 어쨌든 자사 거잖아. 그렇지. 자사 거 선정하는 거지. 자사 거 선정하는 거네. 자사 거 선정하는 거지. 네. 팟캐스트 방송 플랫폼 팟빵이 2016년도 최고의 팟캐스트 20개를 발표를 했네요. 네. 거기서 가나다 순으로 그것은 알기 싫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김영민 브리핑, 노유준의 정치카페 시즌 2, 미디어오늘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 정윤선, 박정호의 팟빵, 장윤선, 정봉주의 전국구,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 2, 정치 알아야 바꾼다, 청정구역, 김현정의 뉴스쇼, 그 JTBC 뉴스룸, JTBC 썰전, 그 TBS 955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민라디오 민동기의 뉴스바, 지대의 널렵,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20개를 발표했는데, 와, 정말 대부분이 정치 쪽 팟캐스트가 순위에 올랐네요. 그 다 순위권에 있는 한 번씩 들어본. 네, 팟캐스트가 선정을 할 때 이제 카테고리로 겹치는 것까지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이 듣는 방송을 올렸나 봐요. 근데 난 미디어 오늘 팟캐스트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것 한번 틀어는 봐야 될까?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처음인데. 미오캣. 미오캣. 귀엽네요. 시사 안에서 그래도 이동진 빨간 책방, 문화 쪽이나 불금쇼 뭐 이런 쪽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한다. 다 시사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사판에서 코미디 방송이나 이런 영화 방송은 거의 살아남기 힘든 것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또 막판 이슈 때문에 또 특히 마지막에 있었고.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요새 극장에 사람이 없대잖아요. 아 진짜? 예. 나 극장 갔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의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아우 제가 진짜 그러니까 작년 이게 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사람이 없었대 극장에. 아~ 너무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가 영화 같고 지금 그나마 연초에 지금 연말에는 스타워즈 때문에 그랬고 연초에는 너의 이름은 그것 때문에 조금 사람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JTBC하고 경치파케 뉴스만 듣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영화니까 뭐. 토요일은 집회 가야 되고 뭐 그게 제일 재밌어. 맞아 맞아. 네. 뉴스가 제일 재밌어. 뉴스룸 제일 재밌으니까 참 그 희한한 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선 끝날 때까지는 한동안 팟캐스트 쪽에서도 그런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벅스 여기 이제 그 음원 유통사죠. 벅스 신개념 음악 팟캐스트 뮤직캐스트 프로그램 강화 노컷뉴스 그 12월 29일자 벅스에서 이제 음악과 라디오 팟캐스트가 결합된 뮤직캐스트의 요일별 프로그램을 구축해 음악 방송 콘텐츠를 강화한다. 출연진의 멘트와 소개 음악을 각 트랙별 음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청취할 수 있다. 여기서 악필람 화요일에 나오는 거고 악필람으로 시작한 뮤직캐스트는 민트라디오 월요일 랄라스윗의 이중생활 수요일 벅스를 키세용 목요일 매콤한 라디오 B 금요일 주 5회 방송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했다. 벅스 측은 시대 흐름에 맞춰 기획한 뮤직캐스트는 기존의 팟캐스트와 달리 음악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고 청취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도록 방송 분량을 트랙별 음원으로 나눠서 제공하는 신개념 스낵컬처 콘텐츠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자기들이 저작권을 다 그렇죠. 지불을 하면서 하는 그렇죠. 야 이거 완전 벅스가 하면 사실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출된 만큼 스트리밍 그거를 지급을 해버리면 되니까 얘네들이 그 플랫폼을 합쳐버리면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 뉴스를 들으면서 벅스가 음악 방송 플랫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치. 우리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하는 개인들이 하는 그런 방송까지도 그거를 음악 방송을 얘네들이 좀 끌어안아줬으면. 그래서 우리가 트는 스트리밍 비용 같은 거 어차피 나 많이 안 들을 거 뻔히 아니까 내가 하는 음악 방송 그냥 스트리밍 비 내가 낼 테니까 그냥 그거를 지금 틀어. 개인 음악 방송은 돈을 주겠다 하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그래, 방법 자체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나 이런 음악 방송을 하고 싶은데라고 해도 아 이게 진짜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음악이 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와 대박 좋다. 지금 팟빵에서 작년 말에 냈던 공지사항이 뭐였냐면 원래 그 재작년에 그 시행을 하려다가 못한 건데 음저협에서 푸시가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그 음악 방송의 노출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9월인가 11월인가부터는 새로 등록도 안 하겠다라는 팟빵이 정책을 밝혔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정책을 물어봤어요. 혹시 깔고 하면 괜찮냐? 뭐 몇 초는 괜찮냐? 혹시 이런 게 있냐? 물어봤는데 거기서 돌아온 팟빵에서 돌아온 회신이 시간이나 방식이나 출처를 불문하고 모두 금지. 원천적으로 금지가 네, 원천적으로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자기가 직접 자작한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다 금지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다 일단 금지시켜 버리는데 그리고 원래 그래서 1월 1일부터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7일이잖아요. 아직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해요. 그러면 김치 아이커. 김치 아이커. 진짜 그거는 일단 단독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까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김치 아이커도 그렇고 기존의 음악 방송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응을 봐야 되는데 그래 막막하죠. 그래 지금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뮤직이 없는 뮤직쇼 음악쇼 그거 김종서나 뭐 이세진이나 뭐 그 같이 그 공중파로 나오고 있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아예 음악을 안 틀어요. 토크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대중가요 음악뿐만 아니고 영화 OST 같은 거나 드라마 전부 다, OST도 전부 다. 전부 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 뮤직캐스트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이튠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요즘에는 많이 쓰지만 안드로이드가 어느 압도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그 체계적으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팟빵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팟빵에서는 뮤직캐스트가 안 나올지 몰라도. 뮤직캐스트가 벅스에서 아마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벅스에서 그걸 듣는 거지. 벅스는 진짜 잘 된다면 이건 괜찮은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반반이에요. 왜냐면은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물론 음악도 듣겠지만 음악 방송을 들으러 벅스로 이동을 할까도 좀 약간 좀 궁금한 점이고. 앱을 일단 깔아야 돼. 이게 플랫폼이 나눠져 있으니까. 자체 지금 있는 웹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든가 앱을 따로 깔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앱을 깔아야 되겠지. 혹시 이거를 기본을 해가지고 사실 음원 받아서 그 송출하는 거는 거의 그다지 차이가 없으니까 복스에서도 플랫폼이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맞아. 그러고 어차피 요즘에 그 뮤직 어플은 다 쓰니까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쓰니까 복스가 이걸 하면서 자기 팟캐스트에 대한 사용자들도 더 넓힐 수 있겠다. 있고. 근데 그걸 하려면은 팟캐스트 사업을 해야 돼. 웹 포스팅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적용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벅스가 갖고 있던 사업이랑은 좀 달라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 해주세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참 좋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독점이라고까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독점까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짓을 했어. 맞아. 선점을 한 아이디어를 거니까 머리 좋네. 야 이거 17년 대전망이나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독점이나 그런 말을 안 할 테니까 영화든 뭐 드라마든 일반 대중가요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발 좀 벅스도 그렇고 뭐 멜론 같은 데인가요? 아니지. 예, 좀 그런 곳에서 좀 많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음저협 정말 앵간히 좀 해라. 야 니네 야 팟캐스트로 노래 좀 한 1분 정도 듣는다고 뭐 어디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음저협 듣는다고. 그러니까 음저협이 너무 했다. 다음 뉴스. 민주당 SNS 대응 두 번 실패는 없다. 한국일보 12월 26일자 뉴스입니다. 그 이제. 저희 그 전국이 조기 대선으로 움직이니까 민주당이 팟캐스트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죠. 통한 온라인 여론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에 비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굉장히 열일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굉장히 또 그렇고 특히 이런 대응 온라인 대응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헛발질 별로 안 했어. 기도 하지만 현재 그 민주당이 대선에서 방송 매체들의 지형이 보수 진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대응할 민심 소통 채널의 수단으로 팟캐스트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게 그 전 얼마 전까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김종인이 당대표였을 때 완전 무시했단 말이야. SNS를 혼자가 다 시즌2가 종료되고 활용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SNS도 무시하고 팟캐스트도 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각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모습이 점차적으로 계속 나타났고 그 이제 민주당에서 정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식 채널 정식 채널 당직자들이 나오는 아웃풋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미미해. 아니요. 그러니까 미미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되게 열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팟캐스트는 그렇게 큰 스피커가 아니라고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재미를 봤을 텐데. 지도부가 했던 얘기고 그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난번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는 저기 보수 쪽에서는 언론 진영도 있지만 SNS에서 시발단 화력이 엄청 컸거든. 그렇죠. 이게 인터넷을 이미 먹었으니까 대응을 못했던 거야 민주당이. 근데 민주당 이제 야권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도 더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팟캐스트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더 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신고하면 신고 받아주고. 그렇지. 그런 것들. 팟캐스트로 공격하고 팟캐스트는 계속 좀 전달하는 그게 크니까 그다음에 신고 센터 같은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건 수비용으로 쓰고 하겠다는. 민주당은 정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은 내달에는 당 공식 어플리케이션 더당당 2를 공개한다고. 더당당 2는 당의 정책과 소식에 적극 홍보하는 기능을 확대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더당당 그 기존에 제가 당원이기 때문에 앱을 깔아놨는데 뭐 별게 없었거든요. 근데 좀 기능이 추가되나 보네요.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운영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2인데. 네. 맞아. 소프니 원래 못하지 않니? 인터넷 TV 방송국 민주종편도 지난주부터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팟캐스트와 앱이 공격력 카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비어 신고센터 같은 수비용 정책도 이제 필요하지. 예, 한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잘 되고 있네요. 뭐 여기까지. 원장만한 속편 없다는 말씀 아브락사스님 방금 전에 하셨는데. 예, 이게 또 이 속편이 원작만큼 또 뛰어난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에어리온 2라든가 터미네이터 2로 뭐 대부 2 같은 거는 훨씬 더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는 잘 좀 운영해 주시길 이번에는 시발단에 안 당해야지. 안 당해야지. 예. 네, 그리고 창조적 팟캐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기사가 있었는데 아직 출고를 못했어요. 그 딴지에다 올리려고 했던 기사. 2016년 팟캐스트 결산. 에, 그거 아직 정리를 못해서. 까인 거 아니었나요? 아, 까이지 않았어요. 아직 내질 않았어요. 이틀 밤을 새서 썼는데 공고를. 그게 이틀 밤 써서 낸 거야?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돼? 이 장염의 고통을 껴안고 쓴 건데. 디케이님 열심히 한 건데. 저희가 어쨌든 그 자료 협조 받은 그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팟빵에서 회신 받은 내용인데요. 그 정식 그 담당자한테 회신을 받은 내용이라 2016년에 신규 추가된 방송수가 2,197개입니다. 야, 지금 네. 그 중에 새로 지금 9,100개 정도 방송이 있는데 2016년에 새로 추가된 방송만 2,100개가 넘습니다. 거의 2,200개. 2,197분의 1개였네. 네. 그리고 저희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저별 평균 구독 방송 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12월 31일까지 총 가입한 회원들의 그 평균 구독 수예요. 6.29개.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6개 정도의 방송을 들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듣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독을 해놨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구독을 해놓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제 듣는다고 만약 가정하면 그냥 하루에 한 개의 방송을 네. 일주일별로 한 개씩 딱 정해놓고 다른 걸로. 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일요일 쉬고. 평균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신들 같이 20개씩 드는 헤비리스너가 피라미드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두 개 듣는 거야. 보통. 맞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평균이니까. 평균의 함정이 있다고 봐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숫자가 적다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같은 괴수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괴수? 넌 아니냐? 저는 헤비리스너가 아닙니다. 아유, 왜 저러시나. 이게 구독의 함정. 계속 연기를 해 오늘. 이게 구독의 함정이 있긴 있는 게 제 친구도 보면은 구독은 많이 해놨는데 네.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안 듣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구독을 네. 해놨어. 구독에서 빼는 것도 네. 좀 귀찮은 짓이니까. 다운만 30개 그렇죠. 해놓고 막. 그리고 잊어먹는데요, 자기도. 뭘 구독했었는지. 왜냐면 계속 이 우린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또 찾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잊어먹고 이거 언제 내가 했었더라? 그래서 파파이스 같은 경우도 걔는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안 듣고 유튜브로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구독의 함정이 있긴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팟캐스트도 해야 정산해야 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로도 다 해봐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산을 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이것도 팟빵에서 노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경로를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뭉뚱그려서 약간 이런 정도의 그 퍼센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2016년에 신규로 등록된 방송이 망한 거, 없어진 거, 방송 제작자들이 내린 거 그게 92개입니다. 생각보다 내린 건 또 막 그렇게 많지 않네. 비노출 처리된 건데 이제 내린 게 방치한 게 또 많겠죠. 방치한 게 많겠지. 그래서 그 방치한 걸 알아보려고 제가 그 조건을 붙인 게 있는데 2016년까지는 방송이 있었는데 60일 이상 신규 에피소드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1026개입니다. 거의 반이네. 네. 그러니까 올해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두 달 이상 방송 안 해버려. 여태까지. 그러면 그게 천 개가 넘는 거죠. 그러면 신규 방송, 2016년 신규 방송에서는 절반이고 네. 전체 팟캐스트에서는 10분의 1 정도가. 그렇죠. 똑똑한데? 9분의 1이지. 9.1. 네. 아, 9분의 1이. 어쨌든 절반 정도가 방송을 이렇게 중단한 거예요. 두 달 넘게. 어쨌든 오래 하기가 또 우린 그러면 대단하다 야. 우리는 대단하죠. 테드 형 대단한데요. 그래 난 대가리가 단단해. 우리 식구들 굶어 죽이지 않고 어떻게 여기 또 살아났네. 우리는 또 그리고 스카우트 받았어. 우리를 왜 스카우트 하는지 모르겠어. 가마시안 사랑해요. 제작비까지 준다고? 개발 순회용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우리 아직 공지도 안 했는데 슬슬 앞에서부터 다 나오고 있어. 원래 다 그렇게 하더라고. 야, 이게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에 그 팟캐스트 특집 팟캐 깊숙이 요번에 저희가 취급할 내용은 2017년 팟캐스트 대전망입니다. 대전망 해야지. 뭐가 어마어마하다. 거대한데 막 장중한 거 깔아. 네, 시작해 볼게요. 여전히 언제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정치 강세. 그러나 그 올해 눈에 띈 게 뭐냐면 작년에 눈에 띈 게 홍보 효과를 노리고 들어오는 어학 종교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계속 맞아요. 많아질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카테고리에서 이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나 종교 쪽이 진짜 무슨, 어마어마해. 무슨 교회 설교 이런 게 갑자기 한 번씩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스님. 법륜스님. 법륜스님은 약간 좀 달라. 종교라고 보기에는. 종교라보다는 뭐 철학 상담, 교양 그쪽이고. 네, 교양 쪽에 가깝다고 보고 정말 리얼 종교. 하느님 말씀, 부처님 말씀 뭐 이런 거. 무슨 교회 설교. 뭐 근데 그게 종교 방송도 보면 카테고리 들어가 보면 좀 그쪽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좀 대형으로 된데 그런 데 기존에 구독자 수가 확보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도들이 압도적으로 그냥 이러고 치는 그리고 홍보 작업하는 거지. 광고도 많이 올리는 것 같아. 광고도 많이 걸고 좀 그런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상업적인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특정 뭐 후민정필? 아니 그 어떤 사업에 대한 팟캐스트에 관련된 내용도 좀 눈에 띄게 올라온다는 거지. 사업 그 사업의 주제를 방송 주제로 만들어가지고 특히 뭐 어 앞으로 저기 좀 이따 나누겠지만은 영어 회화 같은 쪽 아니 아예 아예 뭐 이렇게 성명학 사주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팟캐스트에 또 올라오기도 해요. 자기들 사업을 가지고 방송을 만든다.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부동산 되게 많고. 그래서 대선 직전까지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아서 피 튀기는 이제 올해 중반까지 정치가 강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의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톡톡 튀는 컨텐츠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대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 방송을 망할 것 같습니다. 김치 아이코. 김치 아이코는 그렇게 뜬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재밌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별로 조금씩만 살펴보자고. 네. 그 지금 정치, 시사, 사회, 문화 이건 다 하나로 봐야 돼. 다 하나야. 덩어리야. 그렇죠. 요새는 거의 TBS하고 JTBC가 쌍두마차로 끌어갈 거야. 이거는 뭐... 진짜 압도적이야.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딴 애들이 네. 이게 얘네 둘을 못 이긴다는데 내 오른쪽 손목을 걸겠다. 아 이거는 진짜 걸어도 돼. 걸어도 아무런 적이 없어.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거예요. 이거 녹음됐다. 어쨌든 TBS하고 JTBC, TBS가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치. 왜냐하면 JTBC 혼자만 나가 있으면 그것도 좀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옆에서 누가 하나 또 뿅 하고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조선 TV. 조선 TV. 기울어졌죠. TV 조선입니다. 예, 조선. 북한인 줄 알았네. JTBC 보니까 정치 시사만 많은 줄 알았는데 카테고리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다른 쪽의 방송에서도 순위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JTBC 아니라 TBS. TBS 쪽에 이건 팟캐스트에 진짜 메이저가 될 것 같아. 지금 김어준 공장장 말고도 정봉주 전 의원의 방송 품격 시대도 지금 아주 높은 순위로 랭크돼 있죠. 예. 그것도 있고 다른 컨텐츠들 다른 장르의 컨텐츠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정봉주 전국구나 미르미디어는 팀 EJ 거거든. 하고 김용민 브리핑 이쪽은 저 국민 라디오나 지식 라디오 쪽이란 말이야. 이쪽이 계속 판을 끌어갈 거야. 그거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2017년도에는 아마도 그래 되지 않을까. 양질의 그 패널들이 그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 전국으로 만약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더욱 더 그런 현상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쉬운 게 여기서 이제 EJ는 빠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건 좀 아쉽지. 근데 뭐 또 새로운 또 방송 런칭하고 계시고 또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에서 또 뵐 수 있으니까 그분들. 아니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에도 이동영 작가는 하차할 거고. 아 조만간에도 하차한다고. 진행자 보여진 바로 하차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워낙 EJ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예전에 나왔던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그 공정한 그 우리 사이에 그 막 상승 무드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게 그 지지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너무 싫고 물론 거기에 어떤 세력이 개입되어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오늘 어제 파파이스에 보니까 이재명 까기 모두 까기를 종편이 딱 전환하는 시점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작업하는 인간들이 지금 들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비쳐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이간질하는 EJ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마이크를 돌리고 싶은데 아 이러면 되려나? 아 이러면 되겠구나. 왜 야 나를 그렇게 보고 싶냐? 뭐야? 예, 아직 적응기야 적응기. 모니터에 너무 가려가지고.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치 시사 사회 문화는 대선까지는 계속 시사 저기 그 이후에도 나가겠지만 TBS하고 JTBC가 주도하는 가운데 형국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야 돼요. 너무 정치 위주로 가면 좀 그래. 사람들이 질려할 수가. 우리도 있어. 듣기 힘들어. 우리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로도가. 피곤하니까 김치 아이코 찾고 하는 거잖아. 곧 없어질 방송. 곧 없어질 방송. 이제 우리 날씨 나 시사한다 김치 아이코에서 요리나 뭐 다른 거 뭐. 넌 저기 텐트 쳐. 캠핑 방송하면 되겠다. 캠핑 방송. 바지 텐트 치지 말고 미안. 예. 와. 씨.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어떻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왜 재미로 한 드립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자 형님 여기 88 정하나 드시죠. 우리 진실로 느껴지지 않니? 아, 내 생각하는 건 거 중에 비아그라 있는데. 디케비 껴서 비아그라는 나도 살 수 있어. 비아그라 뭐 사는 건 뭐 어려워. 아니 나노라님 공짜로 갖다 얻어주겠다는 것 같아. 그 불분명해. 무슨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지. 이거 판매하는 거예요. 완전이에요. 정말? 확실해? 아, 아직 신뢰가 그렇게 쌓이지 않았어. 다음 그 카테고리에서 와, 제일 많이 있는 게 뭘까? 정치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저기 영화나 코미디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본 거는 영화야. 예,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영화야.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영화야. 영화를 제일 많이 소비하지 않아요?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것도 요즘 많이. TV 드라마가 팟캐스트에서 취급된 건 최근 일이야, 되게. 그런가? 아, 저기 미드프레스? 일단 소비되는 거는 영화, 음악 그쪽이 많긴 많죠. 책. 예, 그렇지, 책. 그렇죠. 근데 책은 한두 개가 선점하고 있고 책은 수로 따지면 영화가 제일 많아. 뭔가 교양 느낌. 책은 간단하니까 잠깐 짚고 가면 원래는 책은 이동진하고 김영하 씨 두 그렇죠. 개가 다 썼어. 예. 탑이었지. 했는데 최근에 김도연 나오면서 삼두마차고 이거는 예술 취미 분야에 압도적으로 세 명이 다 해먹고 있어. 그렇지. 맞아요. 나머지는 없어. 그거 하기 어려워. 진입을 하기가 어려워. 맞아. 그 소라소리 XSFM에서는 그것도 오디오북을 하지만 그만큼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 그게 오디오북도 소라소리가 최강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또 다른 방송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예술 그쪽은 김도연, 이동진, 김영아 이 세 개의 방송은 그건 앞으로도 2017년도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분들이 너무 자주 뵈니까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쪽 카테고리 그치. 쪽에서. 특히 예술 문화 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되게 예술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좀 요건도 다양화됐으면 좋겠어. 요거 잠깐 짧게 나누고 요거는 워낙 압도적으로 세 명이 같이 앞으로도 갈 것 같으니까 드라마 영화 쪽으로 다시 가보자. 그러니까 영화 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 마지막 얘기 한마디 딱 하고 가면 새로운 바람 뭐 김갑수 씨라든가 아니면 뭐 또 우리 조일동님 계시니까 딱 이런 거 하나 하시면 야, 좋을 것 같아요. 수면 방송이고 저기 조일동님은 뭐 논문 쓰고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술 먹기도 시간이 바빠. 페이스북 보면 알잖아. 우리 해비조 형님은 되게 화목한 척하고 막 가족하고 잘 지내는 척하고 막 척이지. 이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실 거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영화 쪽으로 한번 가볼까? TV 영화 쪽 카테고리로 가볼까요? TV 영화 쪽 카테고리는 2017년도에도 여전히 상위권은 인지도가 큰 스타들하고 스피커가 큰 공중파 케이블이 차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김제동 씨라든가 JTBC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또 케이블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김제동 씨가 드라마 막 영화 쪽을 해? 영화 아니고 이거 TV 영화. 아 TV 영화 TV 같이 영화. 가니까 예. 걱정 말아요. 그 대가 굉장히 항상 상위권에 랭크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지도 큰 스타들 뭐 팟캐스트 쪽에서는 이제 마사오님하고 물뚱님이 하시는 마물극장 같은 게 항상 1위를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도 계속 비슷하게 작년하고 같이 갈 것 같고 이제 이 분야는 소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수용자들이 그러니까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신선함을 앞으로도 2017년도에 유지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업계 관계자들하고 팬들의 상호 보완 체계가 2016년에 자리가 잡혔는데 2017년에도 그 체계가 쭉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이 카테고리는 중박 이상은 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코미디 쪽에도 그렇지만 실제 개그맨들이 나와서 팟캐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죠. 필름클럽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배우 임수정 씨가 나왔어. 그럼 영화 관련된 그 점점 더 영화 관련자 전문가들이 더 많이 팟캐스트에 그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 너가 소개해줬던 그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도 거기 감독님이 스태프들이고 막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 아 톡톡 영어 만다며. 예예. 아마 진짜 그렇게 그런 게 아마 가속화돼서 왜냐하면 영화 쪽은 수가 많거든. 수가 많은데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계자를 끌어와 버리면 구독수가 좀 올라가지. 사람들 관심이 많아. 이게 영화 거지. 팟캐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영화라는 매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도 문학의 연장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만드는 게 정답이거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기 뛰어들기도 쉽고 하지만 대신에 경쟁력은 또 세고 그런 종합예술이라는 척도 있지만 근데 반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해설이 궁금한 것도 있어요. 이제. 맞아. 그리고 또 영화 쪽은 특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또 제일 중요한 것 쓴 무엇이냐 소통이거든요. 만든 사람도 있지만 그게 팬들한테 가가지고 완성될 때 이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 장르가.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소비자와 수용자 업계 관계자들 이게 앙상블 아주 잘 이루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게 분명히 쭉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중들이 이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 정치 쪽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로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 향후 욕구는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덕후 사이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2017년도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해줄 매체도 좀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원해주려면 또 경제가 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게 또 SBS 아까 우리가 1부에서 나눴듯이 김혜리 필름클럽처럼 예. 또 큰 매체들이 또 관심을 또 보이는 제일 먼저 보일 분야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형 매체들은 일단은 자기네들 섭외력이 있으니까 자원이 있고 섭외력이 있으니까 좀 전문성 강하신 분들이랑 해서 갔으면 좋겠고. 거 하나 있는데 예. 저거 그런 데서도 하는 팟캐스트가 있나? 저기 CGV나 롯데시네마처럼 그런 유통 쪽에서 하는 쪽에 아직 없죠. 아직 없나? 그게 저기 그 조일동님 나오셨던 그 스크린 채널에서 그 비슷한 채널이 있었죠. 근데 그쪽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손을 대면 되게 자원을 많이 확보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전반적인 파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좀 모르겠네.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 같이 이어받아서 예능 쪽 부분 어떨까? 예능은 뭐 코미디하고 비슷하게 글쎄요. 그 코미디 같이 따라가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그맨이 직접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경우 뭐 지식 라디오에서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아마 방송을 되게 많이 견인하지 않을까? 계속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은 인지도의 한계가 아무래도 있고 그쵸. 스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팟캐스트 내에서 인디씬하고 메이저씬이 약간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 거고 아무래도 이 듣는 고정층이 한계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엄청 많으면은 그쪽으로도 팬이 충분히 가는데 팬 이탈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인디 그 팟캐스트 쪽에서 인디 제작진들은 힘이 빠져서 방송이 없어지지 않을까. 약간 중소규모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올해부터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일반인들한테 인디 쪽에는 이게 하면 소소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네. 돈도 계속 쪼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피로도가 쌓이고 보통은 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게다가 또 예능 코미디 같은 경우는 유튜브 쪽으로 많이 또 맞아. 이전이 될 것 같다. 예. 그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이 가미가 되면은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존의 성인 방송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취약할 거라고 보는 게 그 뭐 어쨌든 거기서 소비 주체는 남자들이고 남자들은 시청각 자료에 굉장히 현혹되기 쉬운데 그치. 유튜브에서 시청각 자료가 같이 포함돼서 올라와 버리면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여자들은 청각에 더 민감해요. 너 그거 하면 되겠다, 야. 아,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네. 그 어떤 예능이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오디오 그거 여자 목소리로 하면 안 되잖아. 남자 목소리로 해야죠. 아닌가? 해줘 빨리 누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씨. 왜요?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좀 더 해봐. 안녕하세요. 아, 되게 민망하다. 제가 눈 감고 들어볼게요. 눈 감고, 눈 감고. 더 하려고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난 계속 눈 감고 있는데. 다음 카테고리가 교육. 아 근데 이게 성인 팟캐스트는 저는 이제 원나잇 스탠드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진짜 예. 전통적인 강자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디오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시사하고 품번을 합체한 이슈대 품번이라는 또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그건 한계가 네.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논란 여지가 있죠. 좀 물려. 이게 기획은 좋은데 겹치지 않아요? 그러고 가혹거리랑.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방송은 앞으로 유튜브로 2017년도에 제작에 대해서 같이 팟캐스트하고 유튜브랑 같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아, 되게 위험한데.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좋아. 이미 저 마사오닷컴에서 이미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오. 그러니까 뭐 뭐지 그 이번 달 뭐 해가지고 이번 주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 릴리지 된 거. 아, 거의 채널 마사오 나사오닷컴에서 채널을 운영한다. 아, 그렇게 하면은 아, 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 오만 걸 당하네. 그래서 나도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막 이런 생각.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좀 생길 것 같네.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지? 뭐 그래봤자 미노루가 만들었겠지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했는데. 아니 왜냐 나는 위시대 품번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설명만 듣고 그러니까 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만약에 유튜브에서 말한 것처럼 표지가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검색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들으면서 검색하는 재미는 있는데. 품번 아. 검색하는 재미. 그것도 검색해보니 너는? 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검색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타겟층이 분류가 되는 건데 검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그거 또 안 하면 되게 궁금해요. 검색하면. 예, 맞아요, 맞아요. 별로 안 궁금하던데. 예, 그쪽 층도 이해가 가고, 또 테드님처럼 그 귀찮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스캔을 해서 내 그걸 맥을 짚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금강 캐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가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요새 그 최은경 씨하고 안성 씨가 하는 미시코리아가 있는 미시코리아라는 방송이 있는데 코미디 쪽에서 이 방송이 그 앞으로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보다 더 신선한 바람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 예. 교육 쪽으로 이야기해 볼까? 교육 쪽은 책파리들. 그렇지. 강좌파리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장악을 하겠죠. 일빵빵도 원래는 책이었나? 그렇죠. 아. 그것도 원래 책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거의 책 다 출판이네. 다 출판이에요, 다. 진짜 몇 개 빼놓고 다 출판이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쿠가 이에야스도 출판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출판이고. 지금은 오다 노부가나가로 바꿨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아니면 학원이고. 예전에 우리가 소개 그 민갱춘님이 소개해 준 그 선생님들 나와서 하는 방송 있었잖아요. 그런 방송 그런 게 진짜 교육. 진짜 교육인데 오히려 그런 건 순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그런 출판사에서 만든 것들은 그러면 오디오와 자기 교재들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연동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이 방송만 들어도 되는 건가? 나 안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맛보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아마 교재까지 연동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교재가 있으면 원하는 사람 사겠죠. 예. 저 퍼펙트는 어때? 퍼펙트? 그거는 교재 없어도 상관없나? 아, 그거는 스크립트 뭐 그 팟캐스트 정보 보면 나오는데 근데 그거 듣다 보면은 정말 퍼펙트 25 결제하고 싶어요. 아, 그거 뭐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전화 영어. 영어 더 하고 싶으니까. 전화 영어. 네, 확실히 실제 전화 영어 서비스가 있어요? 퍼펙트 25 전화 영어. 원래 그걸로 시작했을 걸요. 아, 진짜. 예. 퍼펙트 25.com 하는 그거잖아. 정말 광고 효과는 있어요. 그렇군. 이건 완전 이제 교육이 아니고 자기 장사. 사업에 대한 광고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약간 말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밉게 보이는 건 있어요, 솔직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금 더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강세가 됐다가 좀 맛을 보고 또 빠져나가면 사람들의 취사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워낙에 거기서 웰메이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듣겠죠. 야, 그러면 벙커 원 특강은 진짜 순수하게 교육이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돈 받고 팔려고 맞아. 한 거니까. 결제해야 되잖아요. 북콘서트. 그게 안 팔려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유료 강좌도 많고 온라인 멤버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건데 잘 안 돼서. 그러면 또 다른 여러 진짜 카테고리가 많은데 경제? 마지막으로 경제 정도 하나만 짚고 가볼까? 경제 같은 경우는 딱 부동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한 개뿐이야. 아니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진짜. 이 팟캐스트는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말고는 이렇게 카테고리 컨텐츠들을 보니까 전부 부동산하고 주식이더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게 정보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가 보지. 환경이 내린 거 봐도 부동산 주식 그런 게 내용 많지.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사람들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더 관심들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이 미국 금리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인디 방송들을 그냥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다른 것보다 더 그렇겠다. 스피커들의 공신력을 굉장히 기대하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임 밸류를 경제연구소의 방송들 이런 것들이 더 지금 만약에 경제가 금리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연구소들 방송이 많이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 예측한 뭐 최근에서 뭐 선대인 씨가 한 얘기 굉장히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들어가는데 실거주 입장에서 살게 아니면 사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때는 그랬을 만한 정황이 더 많았으니까 무조건 그 말을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뭐 실망했다는 모두 가기를 막 하는데 그건 한 3년 좀 빨리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보니까 아니, 지금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나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예측이 들어맞을 것 같긴 해. 근데 너무 빨리 이야기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제 관련한 팟캐스트들 들어보면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인 것 같기도 한데 특히나 경제는 내 먹고 사는 거랑 관계돼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일단 큰 줄기를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 그 환경과 생활에 맞는 거 그걸 나눠서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빨리 가자 이제 그걸 나눠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냥 이 경제 방송 하나 들으면 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난리 나요. 난리 이 경제 그 이제 카테고리에서 신규 방송이 확 올라올 거야. 확 올라오고 구독수가 확 그럼 이제 새로운 메시아를 또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치는 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구독 그때는 치고 올라올 게 뻔해집니다. 뻔하지 뭐. 네. 그러니까 올해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저는 경제방송 특히나 제발 상반된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에도. 맞아. 이게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 다를 수 있고 선대인 씨가 뭐 나는 꼽사리다에서 얘기하는 거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얘기들이 나의 그 환경하고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하시고 제발 맞아. 대박 같은 건 누리지 말으셨으면 맞아요. 인생에 시스템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없습니다. 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오늘 없습니다. 오늘 방송 3부 가겠다야. 이거 짧게 하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2017년 되도 않는 파트당의 팟캐스트 대전망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을 텐가 아니면 죽을 텐가. 마약과 파블로 에스코바. 일본에서 내가 더 이상 빼낼 정보는 없다. 첩보와 리아르트 조르기. 수익을 올려 금융계의 스타가 되고 싶었다. 투자와 제롬 케르. 우리가 잘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을 불러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딴지일보 김진 기자의 세상의 모든 왕들 생각 비행. 저 그 너클님. 마이크 테스트 좀 해주세요. 아아아아아아. 네. 햄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송에? 오케이. 와우. 제가 너클님. 너클님 안 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 제가 너클님 같이 안 들어오면 안 한다 그랬어요. 아, 잘했어. 네. 저기 호피디님 그 마이크 좀 얘기해 주세요. 아아아아. 네 들어오네요. 아 피곤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2시간 벌써 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오래 하고 진짜 요거 길어졌어. 2부 앞이 너무 길어. 2부 앞이 너무 대전망을 대전망 소전망하기로 했는데 너무 대전망해 버렸어. 너무 대전망해 버렸어. 뭐에 대한 전망이야? 2017년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떠드는데 말만 많아가지고 팟캐스트 시작. 네, 다음 시간은 본격 팟캐스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데가 대마시 아닙니다. 악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그 너클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저희 그 그냥 바로 들어가.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클님이 지금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야, 깜빡이 켜고 들어가라.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너클님 이번에 세 번째 출연이신데 첫 번째는 전화로, 두 번째는 인터뷰로, 세 번째는 이제 또 우리 그 방송의 제작자로. 네. 아 제작자 머리 작아요. CP 오늘 지금 최근에 투병하셨잖아요. 네. 그 12월에 갑자기 병원 들어가셨다가 기적적으로 거의 예수님처럼 며칠 만에 나오시고. 난 17일 걸렸어. 오래 걸렸어. 허리가 되게 아프셨는데 그거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왜냐하면 방송 듣는 사람은 그거 몰랐잖아요. 맞아. 관심도 없어. 야, 호피님. 그쵸. 관심이 없죠. 아니요, 왜 관심이 없어요? 네. 까만 머리, 뭐 그냥요, 라임님. 근데 궁금했어요, 밖에서. 그 뭐 여기 대마시안 첫 출근하고 하루 만에. 네, 그 다음 날 허리가 박살나서 네, 입원하고 17일 입원에 있다가. 14일 만에 일어나고 3일 더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왜 박살났어요? 누가 때렸어요? 원래 좀 안 좋았던 게 좀 터진 것 같아요. 제 인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섣불리 저를 때릴 인상은 아니에요. 자동 박살. 아. 셀프 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누워 있다가 네. 못 나온 만큼 주말 출근하고 계시고. 네, 잘 기어 나왔습니다. 네. 그 집필하시느라고 또 오래 앉아 있고 뭐.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네. 지금 좀 빨리 나아지셔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좋아요. 네, 저 그 병원에 네. 어떻게 있는지 저기 테드님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려야 되나?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밥도 누워서 드실 정도로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몇 번 가서 뭐 많이 뭐 제가 거들어드린 건 없는데 허리 좀 만져드렸어. 아니, 왜 만져? 홀짝, 왜 만져야 돼요? 홀짝님이 네. 또 자주 가셨다고 하고 어쨌든 본인이 막 투병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에요. 되게 빨리 나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이 앉아 계신 우리 호요 PD님. 오늘 네. 메인 게스트. 메인 게스트. 외쳐! 외쳐! 호요요! 호요요! 호요, 호요요는 사람입니다. 저걸 또 연기라고.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여기 회사 다니고 있었죠. 아, 여기요? 네. 지금 저 대마시안에 오셔갖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이 대마시안이라는 새로 열릴 네. 이 웹사이트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죠. 대마시안이라는 오, 데가 대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대마시안. 왜 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냐. 아, 그게 더 궁금한 거 아니에요? 뭐 하는 데인 게. 뭐 하는 데도 궁금하고 왜 다 일로 왔냐. 일단 저는 근데 원래 이 대마시안은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개발순애님이 새로 네. 차린 회사고 네. 이게 저는 원래 기존 운영하시던 회사에 들어온 거였어요. 아~ 네. 전산 관련 보안 아니, 전산 기획 비슷했어요. 네, 이런 웹 기획 관련이나 웹 디자인하고 웹 디자인도 하고 뭐 콘텐츠 기획 있으면 뭐 시키면 할 거고 뭐 이런데 시키면 할 거고 와 의욕이 의욕이 되게 넘친다. 의욕이 되게 넘친다. 네,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아니 사실 개발순애 원래 개발순애님이 원래 운영하시던 회사가 뭐 지금 대마시안이랑 유사하진 않았어요. 전혀 다르죠. 뭐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뭐 하는 회사인지. 들어와서 몇 달 일했는데 무슨 회사인지 잘 몰라. 이제 그러면서 네, 개발소장님 같은 경우는 딴지랑 인연이 있었을 때부터 이렇게 딴지에서 팟캐스트 만들고 이렇게 막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알아오셨기 때문에 너클림 포함.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사람들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막 좋은 콘텐츠 만들어내고 그거를 사이트에 서비스하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네. 이제 구체화를 본격적으로 시킨 거죠. 한 12월부터 네, 그렇게 그 뭐 처음에 아이디어를 막 던지시다가 겸사겸사 딴지는 이제 라디오를 줄이는 형편이었고 그렇죠. 딴지는 아까 말했듯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클림 어떠셨어요? 그 하이피델리티랑 뭐 몇 가지 하시면서 지금 나왔잖아요. 나온 사람 입장에서 또 재밌어서 하신 거잖아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예 되게 인기도 얻으시고 저도 하이피델리티 재밌었어요. 인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인기를 없었는데 화환을 받았어요? 아, 화환 받았죠. 화환. 예. 그 이렇게 어느 순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사실 이 기회를 이제 어떤 그 회사? 회사의 개념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와 함께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 이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기회가 왔고 그 기회의 핵심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의 가치를 직접 인정받고 만들 수 있는 뭐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경제적인 어떤 이익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대단하진 않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지만 거기서 이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정말 일종의 자기 취미처럼 이렇게 지속해서 만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제 그 지점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맞아 떨어진 그런 기회가 왔고 그걸 이제 그냥 뭐 실천에 옮긴 거죠. 윈윈이라고 봐도 되겠네. 제작 그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과 네. 그런 지원해주겠다는 회사와 네. 그렇죠. 네, 방금 그거를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로만 딴지에서는 대부분 활동했고 그 그쵸? 후에 그 총수님이 뭐 얼굴 워낙 유명인이시니까 뭐 파파이스 한겨레랑 이렇게 조인해서 파파이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근데 이제 한겨레는 또 기존 매체고 근데 국민 TV 같은 건 인터넷을 이용한 또 매체잖아요. 오로지 한겨레는 신문 매체였고 일단 그리고 그밖에 이제 전파를 타는 다양한 그런 방송 원래 기존 방송들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그런 게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테 이제 공간이나 장비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제작 지원금까지 한번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우리 이제 플랫폼 같은 사이트도 하나 지금 조만간 오픈할 건데 거기에서 방송 편성도 해주고 워낙에 많으니까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 뭐 어디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사람, 뭐 팟캐스트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속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온 사람들 이렇게 방송 편성도 해주고 뭐 커뮤니티 포럼에서 게시판에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이제 온라인 마켓도 열리니까 거기에서 뭐 좋은 기획 상품도 팔 수 있고 또 좋은 상품도 소개할 수 있고 입점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뭐 광고 영업 대행도 해주자. 네. 딴지랑 똑같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그런 거네요. 그 네. 개발 수뇌용이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고 그 컨텐츠 제작자들이랑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신규 회사를 차리게 됐고 거기에 이제 딴지에서 퇴사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아니면 그 외부 인력들을 끌어안아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동시에 런칭하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 뭐 그 사업은 정도로. 모델은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CM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하는 거 지원하는 거 네, 플러스 MCM, 네. 플러스 팟빵 같은 그 플랫폼 호스팅 플러스 그다음에 마켓까지 이렇게 아우러지는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멀티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빼먹어 보자. 일단 마이크가 깨끗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여기 녹음하기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뒤에서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을 내부에서 저희가 많은 일들 하고 사실 대부분 콘텐츠 만드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그냥 뭐 업데이트나 관리 정도만 해주는 게 전부인데 사실 호요처럼 이렇게 기획단에서 직접 붙어서 같이 기획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뭐 가장 좋은 형태로 제공한다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개발소 내용은 금수저인가 봐요. 어? 맞아. 금수저인가 봐. 이거 제작 지원금 어떻게 줘? 왜 한 달에 콘텐츠 인큐베이팅이나 아니면 본격적인 지원 쪽으로 일정 부분 예산이 있는데 네. 뭐 그거야 저희 알바 아니죠? 네. 맞아 이게 네. 프로 저기 직원 의식이야. 그렇지. 연예인 걱정하고 사장님 걱정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돈 벌 사람은 그 돈 버는 거에 집중하면 되고요. 그렇지.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집중해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딴 거 뭐 신경 쓰면. 아니 근데 네. 궁금한 게 대마시안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거를 거의 없다님 아시죠? 그분도 예. 최근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할 콘텐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아 자기는 대마시안이 안 와닿는다고 일단 지적을 하는데 저도 아, 제가 대마시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어로 대마시아? 대마시아라는 예, 단어가 뜻이 있어요. 뜻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게 이제 여성 명사인데 과도한, 예. 무모한 예. 뭐 약간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때려 맞췄어요. 예. 아, 그래서 과도하고 무모한 사람들 그 무모한 사람들이란 얘기가 그리고 좀 이녀 약간 이렇게 아, 과한 어떤 어쨌든 그 뜻이긴 맞긴 맞네요. 거기에 때려 맞춘 거죠. 아. 이거 대마시아는 예, 개발소장님이 완전 꽂히신 이름이었고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의사결정자가 하자면 그래서 예, 그 네 글자에 좀 어렵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걸 와닿게 하려면 그런 거를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풀어내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앞으로 이게 최근에 이제 김구라가 방송이 마약 같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출연료를 계속 받아먹다 이게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 출연료 이야기를 좀 한 건데 그거 말고도 이 방송이 뭐 자기 관리도 되고 이렇게 자기 관리? 예, 본업의 원래 다른 아. 이제 본업들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방송 출연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송에 나옴으로써 뭔가 자기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약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마시안 물론 어이 에 뭐 어이에라고 아이 대마 대마긴 하지만 그 대마 아이로 해서 대마 그나마 좀 대마를 너무 끼워 맞췄는데 아마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의미들은 끼워...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춰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네. 방송의 매력에 대해서 좀 알고 뭐 이럴라나 뭐 이런 생각을 사자성어 대회도 해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이름 짓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갑자기 생각났어. 뭐. 데이트할래? 마사오랑 시벌 아니 아 시벌 안해 잘하시네. 어 잘하네 잘하네. 그럼 마사오 닷컴 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나는 처음에 대마시안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 중에 달마시안 있잖아요. 그거랑 좀 헷갈리더라고요. 거의 없다님도 그냥 달마시안으로 하지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그쪽에서 유래된 건가 했는데 네. 그건 아니었군요. 자, 그 거의... 달마시안의 점처럼 많은 방송 막 이렇게. 의미는 별로다. 의미만. 의미가 별로래. 죄송해요. 의미만. 자 거의 없다 얘기 자꾸 나오는데 거의 없다 무슨 방송이에요? 우리 방송 이야기 봅시다. 대마시안 여기서 준비하려고 저희가 지금 인터뷰에서 메인으로 준비한 내용은 그거거든요. 대마시안에서 진짜 방송이 출현한 뭐가 나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프리뷰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남의 컨텐츠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획자인 전체를 모두 총괄하고 제가 있는.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 순서대로 그냥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이후에 이제 같은 포맷으로 방송이 예정되는 소비룸이 있는데 요거를 요 일러스터가 노출이 됐어요.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이거 뭐가 올라왔어요? 소비룸 이거 프리뷰 그림? 썸네일. 아 그래요? 네. 누가 올렸어요? 그 저기 누구지? 누가 올렸지? 박세롬이. 박세롬이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봐야겠다. 근데 이 그림 누가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이거? 제가 그렸어요. 아 정말요? 맞췄지 내가 봐. 근데 이거 솔직히 왜곡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나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의를 제기하고 싶어. 그 외국이라 하면 네. 다 외국입니까? 아니면 특정인? 한 사람이요. 쟤는 특정인의 특정 부위만이에요. 진짜? 왜 그것만 보죠? 이상하다. 아니 그게 맞아. 제 변태예요. 아니 나머지는 다 되게 비슷하게 그리셨어요. 잘 그리셨어요. 근데 하나가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너 선생님 어떻게 만났어? 어디에 올려놨어요? 그 저기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막방 하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안 그래도 홀짝님이 자기 너무 못 그렸다고 하마자님이 아니요 좀 몇 가지 소장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 부위 이야기도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시다. 여기 보수적인 분이 또 한 분 계시구나. 아 제가 보수적이라는 건 아니고 좋은데 현실하고 달라서요. 제가 지금 3박 4일 동안 저 얘기만 해요. 웃긴다 진짜. 어쨌든 제일 신경 쓰는 네, 사람이야. 소비룸이라는 방송은 저기서도 이제 나왔지만 예쁜데.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지 않다고요. 아니 저희도 다 불만이 없거든요. 아, 알았어. 근데 유일하게 태드님만 불만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타샤님 참... 나이스 바디예요. 예. 저는 저런 발언들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맞아.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뭔 말이야? 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정. 실제로 이렇지 않잖아요. 자기 감정 부정. 아 그 실제로 이렇지 않다는 또 무슨 얘기야? 아니 맞아. 봤나? 말랐잖아요. 박세롬이 그 PD는 되게 말랐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르게 나왔는데? 아 이거 말랐는데? 여기 안 마르게 나왔는데. 자기 기준이 너는 굉장히 아니 잠깐만. 아 내가 반말하네. 그때는 좀 이상한 친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이건 이제 끊고 소비룸은 슈퍼스타 K에 이어서 비슷한 방송이 될 것 같고 네. 출연진도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영화 걸작선이라는 게 있네요. 네. 영화 걸작 하면 딱 한 명이 떠오르죠. 딱 한 명이 떠오르죠. 이건 이제 이거는 영상 컨텐츠인가요? 아, 예, 맞아요. 그럼 클립 같은 거 보여주면서? 네네. 거의 없다님이 좋은 목소리로. 이거는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 헐. 망한 영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역시나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디케이 엄청 좋아하겠네. 뭐 시사성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고 영화 그건, 위주로? 네, 그건 대본에 따라 다르겠죠. 아. 예, 영화 위주로. 영화 이야기하면서 뭐 시사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이야기. 야. 걸작의 뭐지? 걸작의 발견이었나? 거리 빌어먹을 거리래요. 예. 아. 예, 이게 생긴 게 빌어먹고 있는 모습이래요. 걸신할 때 걸작. 그렇습니다. 영화 걸작선이라는 며칠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엄느님 저기 사다코데 가해커 보신 것 같더라고. 이 방송 하시려고 거기 나오겠네. 그걸 네. 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방송 It's Your English.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아, 저도 궁금해요. 어떤 부분이 좋아하시는지 진행자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진행자다. 네. 제가 이제 그 되게 오래됐어요. 기획은 1년 전부터 했고 1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춘심예비님이 계신데 네. 근데 그분 말 짱 못하죠. 네. 되게 못하죠. 그런 컨셉인 것 같던데. 말 잘하시던데. 아, 컨셉이 아닙니다. 못해요. 편집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영어에 관련된 팟캐스트를 준비하자니까 춘심예비님이 이제 해외 출장도 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아는 뭐 변변치 않은 방송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음악이면 음악 뭐 보면 뭐 사실 전문성보다는 전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는 영어 관련된 팟캐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돼서 동식통역사 분을 만나게 됐고 해나리님이시죠. 네, 해나리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제 얼마 전에 파일럿 준비했고 아마 여기서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당연히 호요 PD는 이제 뭐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봤고 그 다음에 저 테드님도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지 한번 의견을 네. 한번 물어보려고 나는 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어의 뭐 중급, 초급, 상급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영역 밖에 있는 계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걸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DK야 우리 수준이다. 아, 네. 확 끌리는데.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들어도 되는 뭐 이런 게 좋네. 좋아요. 재미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듣다 보니 뭐 괜찮은 표현 하나씩 얻어가는. 듣다 보니 공부도 되고. 네. 뭐 그런 형태의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 같은 영어 고자는 정말 땡기는 방송인데. 네네. 우리 나노나님 발음 되게 좋은데 이츠 잉글리시 발음 한번 해주세요. It's your English. 아, 멋지네요. 다음에 또 한번 뵐 수도 있어요. 꿀발음이야, 꿀발음. 아무튼 뭐 네.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좀 웃다 보니 한 문장 정도 느는 아. 호요요 악성 지지자분들 호요요 PD가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탁 PD의 여행수다 요게 이제 이쪽 방송으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태영 PD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네, 되면서 네. 아마 자연스럽게 거의 컨셉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네, 네 똑같이. 이것도 영상으로 가나 아니면은 음성으로만? 탁 PD님이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소비룸 소비룸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게 바이올린 메이커. 네. 바이올린 메이커하고 그림 노가리 네. 이게 또 새롭게 또 눈에 띄네. 토이 모션 그 다음 것 보시면 이게 우리 게시판 유저들 중에서. 미나리 김밥님이 토이모션 거죠. 그리고 미우네님의 그림 노가리가 캐리커처 쪽 디지털 아트 쪽을 그리고 바이올린 메이커 같은 경우 요분도 저희 그 네. 게시판 유저였나요? 노프레임님이라고 요리당에서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희 보시면 게시판에 상당히 그 자유 게시판 네. 게시판 보시면 상당히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또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주신 콘텐츠 이 바이올린 메이커 같은 노프레임. 경우는 어떤 방송인가요? 노프레임님이 네. 자기 작업실에서 20년 넘게 바이올린 현악기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세 종류로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계시는데 그분의 작업실에서 그분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관련된 얘기가 물 찍고 또 이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뭐 네, 이 관련 분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조언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목공이나 자기 직접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고 네 그런 예쁜 모습 예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보면 작업실 정말 이뻐요. 네, 아, 정말 20년의 그 손때가 묻어있는 정말 아름다운 작업실인데 멋있겠다. 출장 촬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도 할 수 있어요? 직접 사운드 테스트하면서 바이올린 연주도 하신대요. 네 그리고 멋있겠다. 네 그 주말마다는 무슨 또 클래식 관련 분들과 함께 토론도 하시고 굉장히 예술성이 그러겠네요. 높은 카테고리가 툭 튀어나온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네요. 네 멋진 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마 자유 게시판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분들이 그쵸?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마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미우네님은 이쁜 언니들 그리는 거 그리는 거.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자게 미우네님 인터넷 방송 데뷔 뭐 이런 식으로 네 봤어요. 한번 그때 파일럿 찍을 맞아요. 때 테스트 네. 방송 찍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올렸는데 그때 의외로 건전하다고 그냥 말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처자그림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뭐 의인화를 시킨다던가 원래 컨셉 디자이너시니까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메카닉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니까. 아, 문신 처자가 네. 나는 맨날 스타킹 처자, 커피숍 처자. 네. 나 이런 그림밖에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서 상상력이 이렇게 가득 그런 걸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사람들이 처자, 처자 하니까. 코코몽 뭐 이런 네. 거. 캐릭터화 실패.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지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조금 약간 밤로스 느낌이 좀 나네요. 이거 임시 예, 임시 이미지예요. 예. 이렇게 이은혜 씨잖아. 네. 네. 종종 그렇게 사연 듣고 처자 그림 또 그려주시고 이런 것도 할 것 같고 좀 소통하면서 실시간 채팅을 하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실시간 라이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방송이에요. 아 재밌겠다. 네. 그 밑에 토이모션은 이제 미나리 김밥봉 제가 미나리 김밥봉 집에 한 두 번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완전 집이 그냥 연애 좀 하지. 장난감 세상이에요. 네. 거기 건담들 막 옆에 벽에 쌓여 있고 막, 그리고 막 틀이 있고 뭐 집안 거실에다가 나무 벤치랑 가로등 같은 거 세워놨고 되게 이렇게 이 방송도 확 끌리는데 그러면 프리하게 사시는 분인데 이게 아마 전에 그 만들어 거기 술 먹으려고 앉아있더니 이거 좀 보라면서 자꾸 나한테 노트북으로 뭘 보여줘. 그 스톱모션으로 레고로 만드는 거를 에이. 하나씩 블럭으로 오는 걸 스톱모션으로 한 컷 한 컷 찍어서 쭉 이어붙인 거거든. 자꾸 보고 있는데 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자꾸 보래. 아마 그런 방송을 만드실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토이 네. 이야기. 건담도 조립하고 싶다고 하시고. 네. 네, 호요인도 약간 덕질기질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저는 집에 뭐 이렇게 쌓아두고 이런 쪽이 아니라서 평상시에는 좋아하는 그냥 보는 거는 그냥 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예 그래서 혹시 이게 기획이 됐나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쪽에 더 관심 있는 거 어쩌면 플로리님 플로리님도 건담 조립하는 것도 방송, 좋아하시고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볼까? 닦아? 아 플로리님 이거를 뭐 얼마나 계속 꾸준히 할지 모르겠는데 장난처럼 적어놓긴 했어요. 일정은 뭐 택배 오는 날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정기 재밌겠다.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들 구축하면서 막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장비들을 네. 이 지금 마이크부터 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믹서 디지털 믹서랑 이런 것들을 일단 내부에서 한번 촬영해보자 하고 까봤어요. 그래서 닭가로 됐고 닭가라는 네. 방송입니다. 플로리님이 진행하는 예 말씀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막 까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개봉 언박싱 같은 거 리뷰도 언박싱. 하고 뭐 택배 안 오면 사람도 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상자 깠는데 네. 사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뭐 아니요 사람을 이렇게 수네온 까고 독주가리를 까고 뭐 이런 뭐 상자 속에 사람 나온다면 생각나는 품번이 있어서 아 그만해.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방송이 너클볼로의 저스트 리뷰. 저스트 리뷰. 예 이거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죠. 어떤 걸 리뷰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저렇게 일을 시켜요. 아, 저는 너클블로님 너클님 방송을 정말 계속 많이 듣고 싶은데 지금 너무 일이 다른 일이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 때문에 바빠. 좀 덜 바쁠 수 있었는데 아, 플로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플로리님 방송도 정말 많이 듣고 싶은데 아니 뭐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제 닉은 네, 빠지고 리뷰. 그냥 저스트 리뷰가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냥 리뷰하는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좀 이건 역시 재밌는 리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제품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리뷰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아마 10일 오픈할 때는 아마 못 나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영상 콘텐츠 쪽 팀장님께서 제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고 이거 만들려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오픈할 때는 안 나갈 것 같고 오픈하고 나서 곧 아마 첫 번째 제품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그러니까 콘텐츠가 되긴 영상 쪽은 또 팟캐스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편집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편집도 편집이고 내용 자체도 리뷰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네, 이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네, 이거는 뭐 비정기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좀 뭐랄까 약간 요즘 리뷰들이 사실 사람들이 제일 이런 식으로 언박싱이 많고 그다음에 아주 지금 막 출시된 제품들을 그냥 그렇죠. 수박 걸탈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형태로 좀 나오게 됐더라도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짚어보면 아, 진짜 기대되네. 네, 그럼 직접 물건을 써보시고 사용하시는 네 일단 첫 번째 리뷰도 제가 얼마 전에 산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협찬이나 이런 것보다는 MP3? 네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아마 곧 커밍순. 아.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아마 저 아, 조시랜드. 아유, 죄송합니다. 곧. 네, 곧. 아, 곧. 제가 이거 뭔가 이 어떤 성적인 표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곧 조시랜드 갑자기 네, 지읒으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곧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런 리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마 괜히 왔네. 아마 저 테드를 리뷰할 것 같은데. 시끄럽. 네, 그 네. 리뷰하는 동영상 콘텐츠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게 브라보 마이 캠핑 라이프라고 화제예요. 테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관세님 관심이 많이 팟캐스트네요. 캠핑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캠핑 거의 초기부터 했던 덕후예요. 아, 언제 한번 게스트로 나와주시면 아, 그러면 가서 랜턴 열심히 펌프질 하겠습니다. 랜턴 펌프질 랜턴 펌프질 막 초당 20회 막 출연자가 우리 눈을 끌어. 아, 여기 진짜. 그러면은 저기 너브리 본부장님하고 여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 브랜드 디자이너인데 지금 뭐 차차 정체는 밝혀지겠죠. 아 여기까지. 비밀입니다. 네. 비밀. 기대됩니다. 두 분이 여기 태그가 캠핑 요리 와인 중년 수다 캠핑. 네, 아 중년 냄새 난다 봐. 캠핑. 캠핑을 빙자한 그냥 배경이 캠핑이고 수다 네. 토크 방송이에요. 아~ 네, 앞에서 이렇게 불 펴놓고 저녁에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아저씨 아재 냄새 난다 봐. 네, 그리고 이분이 와인 공부를 많이 하셔서 뭐 한 편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요리의 와인 하나씩 추천도 해주시고. 아 제가 이분 알아요. 이분 알고 이분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프랜차이즈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소개하는데 이분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아요. 경험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양반이 아니에요. 네, 수다쟁이에요. 또 네, 그리고 뭘 아무튼 모르는 게 없어. 네. 네, 얘기거리 되게 많고 그 또 저희 본부장 너브리 본부장님도 사실 아마 많이 얘기를 해보시. 아마 그 여태까지 그 본개방? 본개방에서는 네. 사실 그 게시판의 유저들을 위한 형태의 콘텐츠다 보니 네. 이제 뭐 그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네. 저희랑 이제 만나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별로 안 한 게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마 만나서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같아요.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캠핑으로 이제 컨셉을 잡은 거고 이제 술도 한 잔씩 먹어가면서 뭐 음악도 한 곡씩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겠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아마 조만간 머지않은 회차에서 진짜 취한 모습을 한 그럴라나? 모르겠다. 본격 이거 스텝이 네. 되게 힘들겠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로망 방송. 아니 스텝. 저희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 프랜차이즈 선수님께서도 이 정말 이 술 들어가면 달라지세요? 폭탄 것 같은 스토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 좋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아 대박. 네. 여기 아, 그래 저 힐링 캠프 같은 건 줄 알았다. 그러게. 생각한 게 전혀 다르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 네. 진짜 재밌다. 네. 아, 진짜 지루할 수도 있긴.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아. 처음에 들었을 때 노잼각이었는데. 저 누군가는 좋아해 주실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되게 재밌게 하세요.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같이 출장을 한 3시간 갔다 왔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수다쟁이 진짜로.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예전에 파리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둘이서. 아니 제가 얘기한 건 프랜차이즈 선수님. 그 저는 한 10년 할 얘기 프랑스에서 다 봤어요.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할 얘기 없어요. 너무 다 해가지고. 아웃도어 컨텐츠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야만인들. 네. 야만인들. 여기 해시태그가 재밌어. 예, 빡가능이. 원시. 네. 수렵. 트레일러닝. 근데 진행자 빡가능님이네. 트레일러닝 그 어떤 지점하고 지점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가는 건데 원래는 이제 러닝이 안 붙으면 트레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장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러닝은 그걸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산악구보 같은 느낌으로 중간에 수경도 하고 가능이는 미친놈이니까 하는데 그걸 누가 찍어? 예를 들어 피엘라벤이라는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그 스웨덴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 5일 동안 한 200km 걷는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수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트레일러닝을 하는 사람은 그 진행 규정 때문에 침낭은 소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48시간 내에 철야로 뛰어 200km를 그냥 뛰어서 넘어가. 너 눈을 반짝이면서 쳐다보냐. 그건 재밌겠다. 그게 맞아. 뭔가 자전거 타시죠? 아니요. 자전거 뛰어요. 저는 그냥 뛰어다니죠. 아, 네. 그렇죠. 아, 맞아. 무조건 뛰어다니는. 스텝으로. 예, 한번 오세요. 무조건 뛰어다닙니다. 마라톤, 풀 마라톤. 네, 맞아요. 전문 주자. 네. 이 야만인들은 그럼 빡가능 PD 혼자 하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고 촬영을 영상 팀장님도 정말 또 상남자거든요. 아~ 같이 이렇게 둘이 이상한 나이프 들고 다니면서 할 것 같고. 아~ 야 나이프 너. 약간 그 자연과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은 아니 혹시... 나는 자연이랑 달라요. 그거는 좀 정적이잖아요. 이거는 동적일 것 같아요. 약간 코미디가 많이 좀 들어가려나? 이거 아유, 혹시 맞아요. 또 미친 짓들 많이 하겠죠. 그러면 딱 그건데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 김풍이 협재해석정에서 돌고래랑 싸우고 막 오 재밌겠다. 한라산 위에서 자 여기를 제주도에서 파보겠습니다. 눈을 막 팠더니 양갱이 나와. 이게 제주도 맞아, 그거 있었다. 제주도 특산물인데 양갱에는 당분과 뭐 많이 있어서 네, 뭐 비슷할 것 같네요. 약간 개그가 많이 섞인 그 자연과 사람들 그런 느낌으로 이게 보니까 뭐 문명을 지우는 거예요. 내 안에 문명을 지운다. 문명 사회를 벗어난 앞전에 유튜브 채널에 그런 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벽돌부터 해서 집 맞아. 지어 올리고 그런 게 이제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는데 프리미티브 원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런 걸 되게 또 좋아하세요. 여기 영상 팀장님도 그렇고. 근데 이거 되게 오래 걸리고 막 그런데. 그렇죠. 빡가능이 진직하게 그걸 할까? 되게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 난 이 방송에서 왠지 형을 볼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아니야. 쟤는 못 따라. 난 러닝을 못 해. 못 따라가고 쟤는 나가면 브라보 아저씨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여기도 무서. 근데 여기는 무서워. 난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아니 나는 두 개 다 나올 것 같아. 테드님이 다 나올 것 같아. 때가 되면. 들어보니까 야만인들에서 뭐 오지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좀 갖고 와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군안이나 구조 같은 거. 그런 거 나가면 재밌겠다. 가능이 방송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뉴스레기? 뉴스레기. 네. 뉴스레기. 뉴스레기. 아 이거 같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네. 쓰레기 랭킹. 이슈 까기 뭐 반도타임즈 썰변 뭐 이런. 썰변. 네. 랭킹 얘기도 보니까 랭킹 쇼 같은 느낌이 나네요. 뭐 대한민국 이슈들을 다루는데. 아 이게 거의 없다님하고 빡가랑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앉아서 약간 맨인블랙 같이 차려 입고 네, 정통 뉴스처럼 되게 공신력 있는 방송처럼 둘이 앉아서 둘이 앉아서 저급 방송을 하는 거야. 저급. 그럼 이게 이제 가업 거를 있는 시사 방송이 되겠네요. 비슷해요. 근데 비디오로? 네 앉아서. 둘이 서로 얼굴 잡히고 싶어서 난리 나. 야 기대되는데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탁피디의 집합세상. 이거는 제가 좀 아는 게 그 기존의 집합세상을 저기 어디야 다음 뭐 이렇게 무슨 스토리 펀딩 같은 걸로도 진행을 하셨던 적이 있었고 네. 기획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을 예전부터 하셔갖고 추진을 몇 번 하셨었는데 그쪽 해외 이주자들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뭐 자기네들 나라 음식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럼 외국 가서 찍은 거 아니 아니 한국에 국내에 사는, 살고 있는 국내에 사는 외노자 외노자라고 그러니까 뭐가 뉘앙스가 좀 그렇다. 네, 어째 외국인 하고 외국인 있는. 분들 네, 재밌겠다. 그래서 그분의 정통 음식이나 소울푸드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워낙에 탁피디 요 분은 해외 저기 촬영이나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런 거를 받아서 잘 풀어서 하시는 분이라서 먹방이 대세잖아요. 네. 대한민국 여기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식재료도 가지고 그 나라스럽게 음식을 또 만드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요. 내 취향이네. 그리고 사이다 경제 요거는 이제 원래 있던 외부 방송이었는데 아니요 방송은 하신 적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사이다 경제라고 그 뉴미디어 스타트업을 하신 젊은 대표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 뭐 사이트도 다 있어요. 사이트 사이다 믹스인가 뭐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사이다를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방송은 이제 이번에 같이 하시는 거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꿀성대 태그가 있는데 그 배우 38기동대인가? 38기동 거기에 네. 나오신 어떤 배우 김주원이라는 배우님이 계세요. 그분이랑 같이. 메인으로 진행하시면서 사이다 경제 에디터 분들을 매번 초대 그 게스트로 모셔서 같이 뭐 사이다 아니 경제 사이다 먹고 싶나 경제 경제 용어들도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고 요새 트렌드랑 뭐 접목도 시키고 이런 팟캐스트예요. 그리고 이진우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허리케인 말하고 요분은 아마 저기 메인 진행자 소개 안 해도 되지 않아?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마시안에 보통 지금 계속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게 최근에 크리에이터가 새로 합류하면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복싱 선수가 올라와 있어. 이 사람은 뭐지? 전진만 그분이 관장님. 하시는 방송인가 봐요. 허리케인 마. 그분이랑 그분이랑 진행자가 안 이어져.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아. 마사오 미노루 뭐야 이거. 마사오님 거기 가서 좀 맞을 것 같아. 맞아. 뭐, 다들 좋아하겠는데? 아니 뭐 인간 샌드백으로 가시나 여기? 아 도대체 정체 불명이야. 저도 잘 몰라. 오늘 그래. 촬영하러 갔어요. 아 이거는 네. 그냥 모를 방송으로 내비두자. 아는 사람이 없잖아. 아, 그렇게 지금 대표 복싱? 15개 하나 더 있지 않나? 아, 뭐요? 파키스탄 인 데마시안. 아, 아, 네. 아 이거는 지금 그쵸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여기에서 만날 수 있기를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또 정리해서 나중에 카테고리 나눌 수도 있고. 카테고리 제가 나누는 건 너무 좋아해. 클럽 카테고리 나눌 때 엄청 행복해. 아,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튼 보기 좋게 계속하고 계속 방송들을 추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요 방송들이 1월 10일 어쨌든 1월 중순에 네. 한꺼번에 쭉 올라오는 건가요? 네. 보편이 될 수도 있고 트레일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파뜻당에서는 이제 월간으로 월간 대마시안에 대한 그러니까 잠깐 이거 이거 얘기를 마저 하자. 이거 얘기를 좀 마저 하자고. 예. 10월 제가 갑자기 진행 안 하다 갑자기 한다. 앞엔 진행 안 하고 누워 있더니 10월 중순에 이 방송들이 쭉 올라오고 기존에 그 다른 방송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더 하실 거고 원래는 한 20개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목표치는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비정기가 너무 많아요. 비정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컨텐츠를 동시에 만들어 나가는 게 솔직히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런칭을 해서 잘 될까?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여기가 프로덕션 회사가 아니라 네. 매니지먼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게 지금 요새 말하는 그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들이라는 게 원래는 자기가 다 만들죠. 네,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고 자기가 다 장비 꾸리고 콘텐츠도 자기 이야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분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저희는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는 지원인데 현상은 프로덕션에 가까운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초반이라 그래요. 초반이라 계속 예, 내부 방송 닦거나 또 리뷰 저스트 리뷰만 해도 너클님이 다른 일 하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최근에는 또 딴지의 그 클럽 중에 풀스포당 있는데 거기에 네. 당주님도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렇게 정모도 그렇죠. 열시면 진행도 네. 하시면서 네. 게임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송을 하시고 싶어요. 원래 본업이 당연히 회사를 다니시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만약 잘 여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언제든 와서 방송 을 만들고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보내고 소통하고 사람들이랑 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밀어주는 거죠. 킥스타터를 시켜주는 거. 게임 프리뷰나 뭐 게임 대회 같은 것도 충분히 방송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거기 흥미 굉장히 많이 생기네요. 여기까지 이제 방송 소개. 앞으로 또 재밌는 방송이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지금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방송이 한번 나오면 6개월 넘기가 되게 힘든데 영상이 되게 반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좀 오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도 그래요. 네 오래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오래 해야 됩니다. 네. 그 맞. 네. 우리 오늘, 방송 얘기도 하고 나 아 우리 방송 얘기 이제 나 그거 얘기 커뮤니티는 어떻게 형성이 돼서 운영되게 되는지 나 그 얘기 좀 해줘요. 네 지금 여기 메뉴가 크게 사이트가 이 플랫폼 사이트가 이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게 편성되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크리에이터 한 분 한 분들이 있어서 뭐 그분들한테 이제 블로그 같은 페이지를 또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자기 이야기 올리고 사람들이 소통 여기서 글, 의견도 남기고 이럴 서로 대답해주고 뭐 이런 공간이 하나 생기고 개인 페이지가 그리고 이제 펀딩은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몇 개 한 두세 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오픈할 때는 준비 중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 뭐 민호루님도 그렇고 빡가르님도 그렇고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미리 기획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호응을 받고 펀딩을 좀 받아서 재밌네. 짧게 뭐 대단한 펀딩 말고요. 그냥 정말 그냥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걸 미리 말하고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런 컨텐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럼에서는 인터넷 방송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죠. 정보를 나누고 뭐 어떤 장비가 가성비가 좋은지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사용기나 네, 강좌나 네, 이런 쪽으로 그런 걸 하면서 좀 같이 예, 만들어 보는 거죠. 어디 또 어디에서 방송 올리면은 반응도 좋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 모아주는 그런 네트워크고 트위치에 요새 게임 방송 말고도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 콘텐츠에 뭔가 지원을 하더라 하면은 거기에 그래서 내가 거기 올렸더니 사람들이 뭐 반응 많이 잘 올라오더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아 그럼 트위치에 가입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또 그런 의견도 주고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오면 또 카카오 다음 팟이랑 카카오 다음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팟이랑 카카오 TV 만들어서 두 개 또 이제 개편한대요. 다 합쳐서 통합해서 뭐 거기에 또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 방송도 올리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재밌을 것 같은 사람들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콘텐츠가 공개되는 곳이 제작되고 공개되는 곳이고 그걸 소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걸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통해서 재미도 느끼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직접 대화하고 실시간으로 막 의견 주고받고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기능들도 넣을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좋아하고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마 기존의 게시판 역할도 하면서 청사진은 되게 기대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 많이 되는데 저희가 이 지금 그 주신 페이지에서 뭔가 좀 더 스포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명장은 여기 리스트에 없네요. 아, 네. 여기 좀 네, 어쩌면 예정작으로 아직, 페이지가 열릴 수 있는데 아직 예정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명장 콘텐츠는 그 제가 명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알고 있는데 네. 아주 재밌는 게 많을 텐데 재밌을까? 빵 만드는 게? 아 일단 보기는 좋을 거 아니에요. 비주얼이 없잖아. 비주얼이 먹방 비주얼이 되세요. 국빵 아 네, 국빵 비주얼이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여기 밑에 책 읽어주는 라디오라는 게 있는데 여긴 없어요.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구독색을 아 구독색 이거 여기 보면 아, 첫 번째 에피소드가 세상의 모든 왕들이야. 아. 오디오북이라는 태그가 있어서 보니까 이제 그쵸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아 역시 가제 저는 너클님 발악이라서 그러게. 방송 해주라고 할 수 있어. 방송 또 하나 더 하라는 거네. 아니 아니요. 네, 직접 읽으시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인사도 안 해요. 거의 이치님만 이치보다 더한 너클님 발악이네. 아. 내가 순간 등이 섬뜩했어요. 네, 거의 한 90% 구랍니다. 일 시킬 때 더 저를 바라게 하죠. 저희 스샷의 위쪽에 이미지 캐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죠? 아 이거는 이 방송들에서 아 요새 그 진짜 방송 그 전파 타는 방송들 캡처해서 사람들이 올려서 네. 그런 걸 더 많이 소비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쉽게 보려고 동영상 짤방. 짤. 네, 그래서 방송들 중에서 에센스를 좀 정리해서 카드 뉴스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동영상 좀 데이터 아까울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이럴 때 그냥 빨리 소비하고 이거 좀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 영상을 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도 들게 바로 눌러서 들어오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카드 뉴스를 좀 회사에서 그 콘텐츠 지원 겸 또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발행해주고. 그러면 저희 이 대마시안 웹사이트에서 특장정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뭐 컨텐츠 플랫폼 그리고 프로젝트 펀딩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프로그램에 후원도 해줄 수 있고. 예, 그것도 예, 그 시스템도 도입이 될 거라고 개발 선생님이 예, 저한테 좋은 딴지에서 못한 그 딴나 맞아요. 그걸 올려놓고 진행이 안 됐잖아요. 뭐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그 단위가 뭐 대마초가 될 수도 있고 아, 1대마 2대마 아니 그런 건 제가 다 아이디어를 지금 아이디어를 아, 현재까지는 구현된 아이디어는 아닌데 네. 어쨌든 조만간에 만날 수 있겠네요. 재밌네. 네, 힘내서 제작할 수 있게 사람들이. 여기 대마시안이 콘텐츠를 제작하는고자 하는 사람들이 놀이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콘텐츠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찾아와도 되나요? 그렇죠. 네. 네, 뭐 연락 주셔도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 좋은 콘텐츠인데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그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놀이터 그리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모두의 놀이터가 되는 게 저희 이제 최종 목표죠.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예전에 DIY가 있었잖아요. 지금 DIY가 있잖아요. Do it yourself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뭐가 직접 뭐 가구도 직접 만들고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딱 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다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Do Internet Broadcast to yourself로 해서 누구나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둡둡 영어 DIYP 아니 그것도 똑같이 DIY예요. Do internet broadcast to yourself라니까요. 아 yourself 네. 나 DIY를 썼다고 이해 안 된대. 여기 공부하고 있어요. 브로드캐스트까지밖에 못 들어서 브로드캐스트까지밖에 DIY 그대로 써서 이제 가구나 이런 걸 만드는 뭐 이런 DIY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직접 누구나 쉽게 만들고 방송 인터넷에 올리고 소통하고 이런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파트 땅이 오늘로 시즌을 마감하고 다음 시즌2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 끝이야. 네.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는 대마시안에서 방송을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네, 이쪽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제안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적해요. 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좀 더 즐겁게 그리고 날카로운 간섭을 당하면서 완전 간섭하지 않습니다. 팟캐스트 정말요? 이야기는 계속할 거고 네. 대마시안 네. 컨텐츠 이야기도 같이 할 거고 네. 그래서 아마 대마시안 프리뷰를 제일 먼저 하게 될 것 같고 날카롭게 까고 야 프리뷰 제일 먼저 하려면 편집 빨리 해야 돼. 아니 이게 프리뷰를 내보내지만 방송이 10월 초에 올라오면 그걸 우리가 2월 초에 저희 월간 방송은 일단 당분간 유지할 거니까요. 네. 그때까지 올라온 방송을 전부 다 듣고 전부 다 까는 거지. 막. 까고 빨고 막.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같이 하자고 제가 이제 제안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파트 땅이 사실 그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매우 적극적인 어떤 소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소비룸보다 더 적극적인 소비를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 맞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는 콘텐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 뭐 흔쾌히 받아주셔서 뭐 그분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 이후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콘텐츠가 되기를 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좋은 콘텐츠를 보다 재밌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공개할 콘텐츠들은 다 이제 뭔가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의 것들인데 사실 이 파트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같은 입장에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아,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고 밖에서 제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됐든 언제가 됐든 저는 일을 하러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보고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냥 너클님은 때마침 시간이 된 것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어쩌다 보니 뭐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예. 우연의 일치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 여태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녹음이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 방송은 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아유야 집회 가야 돼 지금. 네 하나만 딱 하나만 우리 호요요 PD님 악성 지지자들 위해서. 아 그래 기다리고 있던 악성 지지자들. 네, 호요요 PD님 개발소녀 형 많이 괴롭히나요? 안 괴롭히나요? 제일 궁금했어요. 대마시안에서 살만합니까? 무난해요, 무난해. 아 무난해요. 예 네, 궁금하신 분들 호요요 악성 지지자 분들. 대마시아 이제 좀 있으면 오픈한다니까 놀러 오세요. 네, 네 놀러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 사랑해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출연 아브락사스, DK, 나노나, 스페셜 게스트 호요 너클볼러, 녹음 및 연출 테드, 편집 및 제작의 팟캐스트 듣는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